남조선신문 한겨레가 박근혜 유족 패당의 국정 농락 사건 내막이 담겨진 청와대 문건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21일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증거 보강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국정 농락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